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고백서 21장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이런 제목입니다. 그럼 신자의 자유는 뭐고 양심의 자유는 뭐냐? 이 개념이 조금 달라요. 다르니까 이렇게 두 가지 제목을 놓았겠죠. 여러분, 우리 침례교회 특징이 뭡니까? 침례교회 특징, 침례교회가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침수를 해주는 거다? 물속에 집어넣는 거다? 그러면 장로교 목사님들이 니네는 물 많다고 자랑하냐? 예,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장로교는 수도꼭지 고장났냐? 이렇게 물이 없냐? 이제 이러고 놀리기는 합니다만은 물의 양이 교단의 특징을 결정해주는 거 아니죠. 그럼 우리 침례교회 특징은 뭐냐면 바로 종교의 자유예요. 자유교회입니다. 우리는 국가교회를 반대하고 자유교회를 지지하는 것이 침례교회의 근본 정신이에요. Free Church. 침례교회가 뭐라고요? 자유교회. 자유교회.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믿고 자유스럽게 교회를 형성하고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신앙 문제에 관해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침례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냥 침례교회가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선봉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미국 헌법 수정헌법 1조가 들어갈 때에 그 수정헌법 1조가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 수정헌법 1조가 들어가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이 침례교인들이에요. 아이삭 베커스, 존 리랜드 이런 침례교회 목사들이 헌법에다가 종교의 자유를 넣어야 된다 해가지고는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처음에 만들어지고 수정헌법이 나왔을 때에 1792년이죠 그때 나왔을 때에 그 수정헌법 1조가 뭔가 하면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다 그겁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라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오랜 역사 있었지만 종교의 자유가 언제 있었어요? 보면은 불교 국가일 때는 불교 안 믿으면 잡아 죽이고, 유교 국가일 때 유교 안 믿으면 잡아 죽이고, 종교 자유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것은 우리나라도요, 이게 일제시대 이후에요. 종교의 자유라는 게 아주 최근에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이게 당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침례교회는 종교의 자유 원리, 이걸 믿고 자유교회를 형성한 것이 침례교회예요. 근데 침례교회의 종교의 자유 원리가 나오게 된 근본 원리가 뭐냐? 그게 바로 신자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신자의 자유에 대한 대선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무슨 자유예요? 신자의 자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역사 속에서 인간의 양심의 자유는 두 가지 세력에 의해서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취했던 것처럼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권, 성직자들이 교권을 만들어가지고는 그래서 성직자들이 성경에 없는 교리나 제도 이런 걸 만들어서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라고 해도 성경에 없는 걸 우리에게 믿으라고 할 권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 교회는 이 성직자가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세력을 이루고 성직자가 성경에 없는 교리라도 만들면 그대로 믿어라 이런 걸 강조한 것입니다. 교황이 교황 자리에서 선포한 교리는 무오하다. 뭐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마리아는 죄가 없이 그 몸과 영혼이 같이 한꺼번에 하늘로 승천했다. 뭐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고 이걸 믿으라. 이걸 안 믿으면은 그건 뭐 안 된다.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권에 의해서 인간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를 받았고 또 다른 하나는 일부 개신교 국가에서 그랬던 것처럼 국가의 권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신자들의 신앙 내용을 통제하고 획일하여 국가교회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교회. 그 대표적인 것이 영국 성공회입니다. 1534년에 헨리 8세가 수장령, Act of Supremacy, 수장령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 수장령이 뭐냐? 이 모니터 좀 불편하니까 좀 잘 맞춰줘요. 수장령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영국 국교회의 머리는 국왕이다 이거예요. 영국 교회의 머리가 국왕이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국왕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헨리 8세가 자기가 이제 자기 마누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요,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카톨릭이 이혼을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낳으려고 카톨릭하고 딱 단절했어요. 그게 1534년 수장령입니다.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에드워드 6세예요. 아들 하나 낳긴 낳았습니다. 근데 수장령을 발표하고 영국교회의 머리는 국왕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 헨리 8세의 딸이 누군가 하면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1558년에 왕이 돼서 1603년까지 왕이 됐고 45년간 영국을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엘리자베스 1세 때에 스페인을 물리치고 유럽의 최고 지도자로 딱 등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나 이런 건 여자가 더 잘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엘리자베스 1세가요 1559년에 보니까 왕으로 딱 등극해서 보니까 국민들 가운데 카톨릭도 있고 개신교도 있어, 청교도들도 있고 카톨릭도 있고. 그런데 왕이 되어가지고 보니까 국민들의 신앙이 갈려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559년에 뭘 내렸냐면 통일령이라는 걸 내렸어요. 통일령, Act of Uniformity, 통일령 딱 내려가지고는 통일령의 내용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오늘날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모든 국민들은 왕이 믿으라고 하는 대로 믿어라. 구교도 아니고 신교도 아니고 중도 노선을 따라서 믿어라. 이게 성공회는, 그러니까 성공회 신부들은 보면 카톨릭 신부인지 개신교 목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옷은 신부 옷 입고 다니고 또 개신교라고 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영국 국왕 엘리자베스 1세가요 소위 39개 조항 39 아티클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영국 국민들은 개신교도 아니고 구교도 아닌 중도 노선을 믿어라, 이 신앙 내용을 획일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국민들은 왕이 정해준 예배 양식에 따라서 예배를 하라. 그 왕이 정해준 예배책이 공동기도서예요. Book of Common Prayer, 공동기도서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모든 국민들은 왕이 임명한 감독의 명령에 순종하는 감독정체를 따르라. 왕이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을 임명해.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장관과 같아요. 그러면 감독이 교회를 다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명령한 대로 교회를 다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통치자가 누구냐? 왕이 되고 왕 밑에 그 왕이 임명한 감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감독정체예요. 감독정체. 개신교 중에도 감독정체를 취하는 교단이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 그러니까 감독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왕이 임명한 권위 높은 국가의 행정관 대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침례교인들, 그리고 침례교회가 나오게 된 분리주의자들이나 침례교인들은 신앙 문제에 관해서는 국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국왕이 왜 이거 믿어라 저거 믿어라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침례교인들은 개신교 신앙을 똑바로 믿기를 원하지 이렇게 어중간한 거 믿기를 원치 않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교회에 소속될 수가 없다, 나와서 별개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영국 성공회에서 튀쳐나와가지고 만든 게 침례교회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침례교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국가교회로부터 분리됨으로 인해서 반역자라고 하는 죄목을 쓰고 침례교 목사들은 감옥에 많이 가게 된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도 감옥살이 10년 생활을 했잖아요. 오랜 동안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를 중심으로 한 루터교회나 칼빈, 스빙글리를 중심으로 한 개혁교회도 종교 문제를 정치 관료를 의존해서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칼빈도 정치가들하고 연합해가지고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고 치빙글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관료 의존적인 개혁가라, 매지스테리얼 리포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국가나 한 지역에는 한 가지 교회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강요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루터나 칼빈이나 이 국가교회를 옹호하고 한 지역에 한 교회만 있어야 된다 하는 원리를 강요하고 성공회하고 이런 점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침례교회만이 양심의 자유를 완전한 종교의 자유까지 실현한 교파가 침례교회인 것입니다. 침례교회는 교권의 위협도 거부하고 교황이든 뭐든 성경에 없는 얘기 하지 마라 이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 우리 안 믿겠다 이겁니다. 교황이 믿으라 해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교황이 뭔데 우리에게 이거저거 믿으라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왕이 이거 믿어라 저거 믿어라 해도 왕은 왕일이나 똑바로 하지 신앙 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양심을 해치지 마라. 이것이 우리 침례교회의 원리예요. 이해가 가시죠? 침례교회는 교권도 거부하고 또 왕권도 거부하고, 물론 왕이 왕으로서 세속 정치를 하는 권위를 거부한 건 아닙니다. 종교 문제, 신앙 문제에 관해서 간섭하는 걸 거부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 양심에 명령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믿음의 내용을 주실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선언한 것이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가 뭐냐? 양심의 자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양심에 이걸 믿어라 저걸 믿어라 명령하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믿어라 하는데 다른 존재가 와가지고 저걸 믿어라 하면 우린 그거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이겠다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와서 하나님은 예수가 구주시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저거 다 믿어라 그러면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아 절대 못 받아들이죠. 당신 일이나 똑바로 하라 그러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과 양심에는 하나님만이 명령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런 것 저런 것 믿고 순종하라고 요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래도 성경에 없는 걸 갖고 와가지고 요구를 해. 예?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당신 이단 아니냐?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같은 뿌리이지만 개념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신자의 자유가 포함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1항을 같이 읽어보시죠. 1항 읽어보시죠. 시작.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가혹함과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을 포함하며 현재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사단의 속박으로부터의 구원, 죄의 지배로부터의 구원,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무덤의 승리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영원한 정죄로부터의 구원을 포함한다. 아울러 하나님께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자유와 노예 같은 두려움이 동기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과 자발적인 마음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은 율법 아래에 있던 신자들에게도 공통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신자들의 자유는 더욱 확대되었는데 유대교회가 복종하였던 의식적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함을 얻고 대개 율법 아래서 믿던 사람들보다 더 큰 담력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유하신 영과 더 충만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신자의 자유가 포함하는 내용이 1항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읽으니까 졸리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이제 잘 모르죠. 여러분 신자는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하나는 구약의 신자, 구약의 성도가 있고 또 하나는 신약의 성도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신약의 성도들은 복음 아래에 있는 신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서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별을 해서 두 종류의 신자가 누리는 자유의 범위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먼저 복음 안에 있는 신자들이 누리는 자유는 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가 뭔가? 자유라고 하는 말은 소극적인 면으로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자유, freedom from what?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냐라는 측면이 있고, 적극적인 면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느냐? freedom for what? 무엇을 위한 자유를 얻었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먼저 신자들이 얻은 소극적 자유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Freedom from guilt.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죄책이라고 하는 말은 죄의 결과로서 인간이 져야 할 책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인간이 져야 될 책임은 지옥의 형벌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으십니까?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러면 지옥 가야 돼요. 죄책은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죄책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법적인 의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Forensic righteousness, 법적인 의의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자유를 칭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칭의를 통해서 죄책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어요. 여러분 지옥 가십니까? 안 가죠. 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지옥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이게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세 가지 원수가 있잖아요. 첫째 원수는 세상이고 둘째 원수는 마귀, 그리고 셋째 원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육신이라고 불리우는 죄성이에요. 이 세 가지가 성도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는 이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는 단번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생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를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셋째로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신자들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죄짓고 싶어도 안 돼요. 죽어서 이제 육신, 이 육체를 떠났다, 영혼이. 영혼과 육체가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육체에서 떠났다 그러면 죄짓고 싶어도 그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신자의 영혼은 낙원에 거하다가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육신의 부활을 얻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울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유는 미래적인 자유이고 이런 자유를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칭의로서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자유, 성화로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의 점진적인 자유, 그리고 영화로서 죄의 존재로부터의 미래적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3대 자유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얻은 적극적인 자유는 뭐냐? 적극적인 자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뭐 아무나 되는 겁니까? 옛날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차례 하루 대속죄일 때에만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 접근이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접근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접근하는 게 안 됐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이제 항상 24시간 하나님의 오피스는 24시간 열려 있어요. 5시에 퇴근하시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9시에 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24시간 열려 있고 항상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유예요. Freedom to access, freedom of access, 접근의 자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자유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마귀에 노예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왕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껏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 이치인 것입니다. 신자들은 노예 같은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순종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접근의 자유, 순종의 자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접근의 자유, 예배의 자유, 그것을 우리 신자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복음 아래 있는 신자들이 누린 자유인데 율법 아래 있는 구약의 신자들이 누리던 자유는 무엇인가? 율법 아래 있는 신자들, 복음 아래 있는 신약의 성도들이나 율법 아래 있는 구약의 성도들이나 공통적으로 누리는 자유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도들도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똑같아요. 신약 성도와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똑같아요. 또 두 번째로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약의 성도들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됐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4절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으로 다 죄의 영향력을 물리쳤습니다. 구약 성도들도 죄책으로부터의 자유를 믿음으로 받았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도 믿음으로 받았고 세 번째로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지는 않으셨고 불순종하면 떠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이 우리를 떠나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내가 좀 잘못하면 가요? 안 가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도 귀신 들릴 수 있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이 어떻게 귀신 들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귀신 들려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이 귀신 들리는 거죠. 성도들도 물론 귀신의 유혹에 좀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귀신 들릴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거하시니까 귀신 들리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귀신 들리는 건 전부 다 그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고 이단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성도들에게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죄의 세력을 이겼고 구약의 성도들도 성령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자유가 어떻게 됐나? 더 확대가 되었어요. 확대. 우리는 구약 성도들보다 더 확대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어떤 면에서 확대가 되었나? 첫째로 구약의 성도들이 복종하였던 의식법의 멍에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식법이라든가 구약의 절기라든가 이런 걸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두 다 실체로서 실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항상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확대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보통 특권이 아닌 것이죠. 옛날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하루밖에는 갈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과 더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확대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은 자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확대가 되었다. 확대가 되었다. 놀랍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종의 멍에를 메지 마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자의 자유라 할 때에 신자의 자유의 논리적 귀결로서 얻게 되는 양심의 자유란 건 무엇입니까? 2항을 읽어봅니다. 2항 시작. 하나님만이 사람의 양심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배치되거나 혹은 말씀이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의 교리나 명령들로부터 인간의 양심을 자유케 하셨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교리를 믿거나 혹은 그와 같은 명령에 양심을 어기면서 순종하는 것은 참된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거나 절대적으로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아울러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아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아들을 장가 보내가지고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럼 어떡합니까? 두들겨 패갖고 교회로 데리고 나옵니까? 예? 예수 안 믿어. 어떻게 해요? 패? 며느리를 어떻게 패요? 예?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장인이 쫓아와서 큰일 나지. 사돈끼리 싸움나지. 그러니까 며느리가 예수 안 믿는다. 그럼 어떻게 강요할 수 있습니까? 예, 진리도 강요로는 안 돼요. 진리래도 뭐 그냥 괴롭혀가지고 그냥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며느리, 시어머니가 며느리 막 괴롭혀갖고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그러면 며느리가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더 안 나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진리도 강요해서 안 되는데 더더구나 비진리를 강요하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양심의 자유란 것은 뭐냐? 응? 양심의 자유는 근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인간 영혼의 주가 되신다. 인간 양심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원리가 양심의 자유의 대선언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 양심의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고 인간 양심의 내 죄를 회개해라 명령하실 수가 있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한다 명령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 저것을 믿지 마라 하는 믿음의 내용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자유를 얻은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미디에이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왕이나 어떤 직분을 가진 인간이나 어떤 교권을 가진 존재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신앙 내용을 믿으라고 강요할 수가 없고 순종을 요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을 선언을 하는 것이죠. 양심의 자유는 인간이 어떤 권위도 두어서는 안 되고 어떤 스승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서에 합당한 권위나 성서의 내용을 바르게 가르치는 스승을 거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거나 하나님 말씀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인간 양심에 강요할 때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국가교회 제도를 거부하게 돼 있어요. 양심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로만 카톨릭 같은 교권 제도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교회는 교권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총회장이 와갖고 내가 총회장인데 거들먹거려봐야 소용없어요. 뭐 총회장 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사무실에 인사도 안 시켜요. 총회장이라고 해서 거들먹거려봤자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무런 뭐 아무런 와가지고 내가 총회장이니까 이 교회는 내 말 믿어라 해봐야 바보, 저만 바보 되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로마 캐톨릭 같은 교권 제도도 거부하고 또 국가교회 제도, 루터교회 같이 국가교회 제도, 개혁교회 같이 국가교회 제도 이런 걸 거부하고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국가교회라 해도 종교의 자유를 다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회 원리가 옳다는 것이 입증이 된 거죠. 미국에서 로드 아일랜드 주의 프라비던스의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1639년에 침례교를 세울 때예요. 그때 영국 국왕이 야 네가 자유를 달라고 하니까 한번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조그만 주에다가 한번 실험을 해봐라. 릴리지어스 익스페리먼트를 해봐라. 종교적인 실험을 해봐라. 그러니까 지금도 로드 아일랜드 주의 프라비던스의 그 주지사 사무실에 가면 여기는 실험하는 곳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실험, 종교적인 실험을 위해서 한번 자유를 주어본 곳이다. 종교의 자유를 주면 로드 아일랜드가 망하는가 흥하는가 보자. 그러나 지금은 로드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이 종교의 자유를 주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종교의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갖고 국왕이 딱 대통령이 불교 신자가 되면 교회는 다 문 닫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다가 카톨릭 교인이 딱 대통령이 되면 불교는 저는 문 닫아라 교회도 문 닫아라. 그 다음 또 장로가 대통령이 딱 되면 불교는 문 닫아라. 아유 그러면 맨날 쌈질만 하다가 나라 망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현대사회의 필연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국가교회 제도를 거부하고 교권 제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와가지고는 앞으로 침례교회를 대한민국 국가교회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침례교회 목사는 다 국가에서 월급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 그런 거 간섭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목사 월급을 국가가 왜 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들이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국가가 딱 장악해갖고 월급도 주고 감사 빼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를. 양심의 자유를 어긋나는 아주 무식한 소리예요. 여러분 루터교회 국가가 월급 줍니다. 루터교회 한번 가보세요. 독일에 교회들 어떻게 됐나. 국가가 월급 주면 목사가 어떻게 되나. 12시에 가도 파자마 입고 나와. 12시에 가도 그때까지 자고 있어. 뭐 일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전도 하나 안 하나, 설교 잘하나 못하나, 안 쫓겨나. 국가가 월급 주니까 뭐 성도들이 뭐 열심히 낼 것도 없어. 헌금 내라고 할 것도 없어. 추수감사절 감사헌금 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 왜? 국가가 국민 월급에서 다 뛰어. 헌금을 띕니다. 뛰어가지고 목사한테 월급을 주어.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 열심히 일합니까? 에이,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전도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설교도 똑바로 안 하고 탁 찌그러져가지고 예배당은 엄청나게 큰데 교회는 몇 명 되질 않아. 왜? 국가가 월급 주니까 그런 거예요. 국가교회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망하는 첩경이 국가교회예요. 국가교회를 한 나라 치고 교회가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는 아주 무식한 헛소리, 마귀 소리예요. 국가가 목사를 관리하고 장악해갖고 국가가 월급 주고 감독을 해야 되나. 누가 감독을 해? 국가가 어떤 분이? 여러분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는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성경과 어긋나는 내용을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파괴하는 짓입니다. 옳은 진리라고 해도 전도와 설득으로서 인간 양심에 요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바른 모범과 설득과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는 인간 양심이 아 내가 저 진리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총과 칼과 국가 권력을 가지고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말살하는 짓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국가 권력이나 무력으로 진리가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의 역사로 인간 양심의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들도 어설프게 종교 문제 간섭하지 마라. 종교를 이거 믿어라 저거 믿어라 하지 마라. 이런 교파 저런 교파 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또 목사들도요 정치한다고 돌아다니지 말아야 되는 거죠. 목사들이 목회를 해야지 정치한다고 돌아다니고 정당 만들고 돌아다니고.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당신도 거기 정당 하는데 좀 가다 말하고. 그래서 어느 분이 훌륭한 목사님이냐니까 누구 한 분 이름을 대요. 그래서 내가 아, 그분 하는 거는 옳은 일이라도 안 가겠는데 나쁜 일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 난 더 못하겠다. 그분 얘기라면 말도 꺼내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는 목적이 있어요. 국민을 안전하게 해주고 땅굴이 있으면 찾아내고 찾아내고 또 북한이 우리한테 총 쏘면 우리는 갚아가지고 다시는 못 쏘게 만들고 국민을 안전을 지켜줘야 되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미국과 연결을 딱 해가지고 핵무기를 쏠 때는 막을 수 있는 우리 핵무기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죠.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고 또 경제를 부흥시키고 그런 거 해야지 공연히 교회에다가 이거 믿어라 저거 믿어라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도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도 있어요. 양심의 자유는 성경과 어긋나는 교리를 권력이라든가 교권의 압박에 못 이겨서 양심을 거스르면서 순종하는 것은 스스로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교회가 옳지 않다, 뭐 카톨릭 교회가 옳지 않다 그러면 나와야지. 거기 그냥 있어. 아이고 뭐 나가면은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는 카톨릭 국가인데 내가 나가면은 공무원도 안 되고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난 있으면서 진리를 믿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안에 있으면서 진리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카톨릭 교회 안에도 진리를 믿는 사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하고 교인하고는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인이요, 자기가 속한 교회가 옳지 않은 걸 요구를 하고 강요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이익이나 교권에 못 이겨서 거기 순종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요, 양심의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 침례교인들은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국가교회를 반대하다가 엄청나게 많이 감옥에 가고 많이 죽기도 하고 미국의 침례교회도요, 미국 청교도들이 맨 처음 미국 가가지고 뭐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준 줄 아십니까? 미국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줬다고요? 아닙니다. 미국이 처음 가가지고는 회중교회라고 하는 컨그리게이셔널 철치를 국가교회로 만들어놓고 매사추세츠에서 침례교인들이 나오니까 예배당 못지를 했어요. 예배당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침례교 목사 유명한 오바디아 홈즈라는 목사를 보스턴 시장 바닥에서 곤장 30대를 때렸어요. 목사를 보스턴 시장에서 곤장을 30대를 때려, 오바디아 홈즈. 그러니까 오바디아 홈즈가 30대 맞고 나서 당신들은 장미로 나를 간지럽혔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You tickled me with roses. 그리고는 6개월간 일어나지도 못했어. 우리 침례교 목사들 6개월간 일어나지도 못하도록 의도터지고 장미로 나를 간지럽혔도다 이렇게 말하고 국가교회에 대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미국 헌법을 종교의 자유를 주는 이 수정 헌법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침례교도들입니다. 여러분, 침례교도들은 그 뭐냐면은 성품이 이렇게 야비하질 않아요. 침례교도들은 성품이 하나님 말씀에 그 믿으라고 된 것은 그냥 자기가 우도 터져도 믿고 죽어도 믿어요. 그리고 강요를 해도 강요하는데 굴복하질 않아요. 이게 침례교 신앙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자유를 주신 목적은 뭔가? 사망. 사망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망 시작. 신자의 자유를 핑계 삼아서 어떤 죄를 범하거나 혹은 어떤 죄악된 정욕을 품는 사람은 복음적 은혜의 중요한 의도를 왜곡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멸시키는 사람이요, 신자의 자유를 주신 목적을 전적으로 파괴하는 사람이다. 신자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을 얻어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아무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주를 섬기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의 손에서 자유롭고 구원받은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라. 그게 목적이죠. 애굽의 손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딴 나라에 가서 또 노예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애굽의 바로왕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가지고 여호와를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마귀로부터 구원받아 자유를 얻어 구원받게 된 것은 그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유스럽게 경배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자유라는 말을 자꾸 쓰게 되면 자유라는 말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꼭 나오게 되어 있어. 자유를 방종으로 여겨. 방종. 아, 나는 자유를 얻었다. 나는 이제 지옥을 안 간다. 나는 이제 천국 갈 사람이 되었다. 목사님이 그러는데 지옥 가긴 다 틀렸다고 하더라. 야, 그러면 오늘부터 술 한 잔 좀 먹고 오늘부터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예, 여러분, 자유를 이렇게 방종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 그러면 못 쓰느니라. 2. 예? 그러면 안 되느니라. 3. 그러면 우도 터지느니라. 예? 몇 번 말씀드렸죠? 우도 터진다고. 자유를 방종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제가 침례교에서 이제 신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침례교가 영혼의 자유를 믿는다. 이걸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을 할 자유라고 생각을 해. 자유주의 신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다. 여러분, 신자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자유주의 신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서의 진리에 어긋난 자유주의 신학을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성서의 진리에 어긋난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신자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정면으로 우롱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다 침례교는 뭐냐? 자유정신이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해도 되겠다. 이런 것은 그 근본 목적을 아주 우롱하는 그런 짓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이 두 가지 자유를 갖고 있고요. 이 자유는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곡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유를 얻은 우리는 마음껏 항상 자유스럽게 하나님께 접근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이 진리를 그림처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